wrong. Huh? Huh? Huh? 매일에 한 여자 몸을 잘 알아. 내 옆에 오면 I'ma take your girl for real. Baby, I can hold you now. 계속 그렇게 움직여 up and down. How could you do what you do? 해서 나를 오늘도 살아있어서 난 party. Poppin' my lifestyle. 이건 뭐 계속해 우린 everyday. Yeah. 예쁜 여자 아님 안 돼. I can't. 쟤네들은 전부 뻔해. Yeah. I'm rollin' in the west side. Skull, skull. I'm flexin' with my click, click. Yeah. 멋있는 거 아님 안 해. Woo. 매일이 my birthday. Woo. Woo. 밤만 되면 살아나. 50 more pop the bottle. We gon' party 매일 밤에. Whoa. Hey. 내가 원하는 이 body, 뿌려 나의 money. I don't want nobody, it's gotta be you. But you bit on my dick. 난 주위에 여자가 항상 붙어 like a pimp, man. Charged up like Drake, man. Whole team, we made it, man. 완전히 우린 달라, man. We getting money, so baby, call me dollar, man. 매일에 아는 여자 몸을 잘 알아. 내 옆에 오면 I'ma take your girl for real. Baby, I can hold you now. 계속 그렇게 움직여 up and down. How could you what you do is so naughty. 오늘도 살아있어서 난 party. Hip hop and my lifestyle. 이건 뭐 계속해 우린 everyday. 진짜 매우 매우 매우 매우 made it. 진짜 made it. 진짜 매우 매우 매우 매우 made it. 진짜 made it. 깔끔한 내 옷 스타일은 여기 있는 남자애들 전부 다 그냥 죽여. Bam. 내 옆에 있는 여자들은 항상 보면 몸매가 진짜 죽여. Bam. Guess I'm a killer, thriller, iller. I'm doing better, swag and dope, biller. I keep it honey, we be drinking, feeling geek. 너를 원해 지금 not right now. Come on. So what you wanna do right now? Come on. 여기 봐, I'm that shit right now. Come on. 낮엔 good girl, 밤엔 넌 freak. 내가 좋아하는 type, 진짜 너를 보여줘, ho. 오늘 밤은 your best night. Why? I'ma beat that pussy like I'm in a fight, girl. Yeah, we bout that life. I'm the one. Whoa. 어제 한 것도 잊어줘, yeah, baby. 여자 몸을 잘 알아. 내 옆에 오면 I'ma take your girl for real. Baby, I can hold you now. 계속 그렇게 움직여 up and down. How could you do what you do? It's so naughty. 오늘도 살아있어서 난 party. Hip hop and my lifestyle. 이것만 계속해 우린 everyday. 진짜 매우 매우 매우 매우 made it. 진짜 made it. 진짜 매우 매우 매우 매우 made it. 진짜 made it. Ladies, you know what's up. What's up? All the freaky girls know what's up. What? It's time, and I hope you're ready. Mail, mail, mail, pop, yeah, yeah, baby. 난 여자 몸을 잘 알아. 내 옆에 오면 I'ma take your girl for real. Baby, I can hold you now. 계속 그렇게 움직여 up and down. How could you do what you do? It's so naughty. 오늘도 살아있어서 난 party. Hip hop and my lifestyle. 이것만 계속해 우린 everyday. 진짜 매우 매우 매우 매우 made it. 진짜 made it. 진짜 매우 매우 매우 매우 made it. 진짜 made it. 진짜 매우 매우 매우 매우 made it. 진짜 made it. 진짜 매우 매우 매우 매우 made it. 이것만 계속해 우린 everyday.